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저곡은 너를 알게 되리. 사랑이 이랑이 씨앗 뿌리며 소들로 구수고 말하지 말자. 진정 꽃피요 향기 풍길 때 어머니 저북은 너를 알게 되리. 행복이 율매가 주렁질 때에 땀 흘린 버스를 달아지 말자. 한생을 불타는 애국이 살며 영원한 태양님 축복을 주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조국을 아름답게 꾸리자. 한 포기의 풀도 심으며 푸르른 주단되고 나무라도 심으며 담수로는 열매되리. 우리 모두 애국에 한 마음으로 금수 강산 내 조국 라고 누룩 꾸리자. 강물엔 물도 아끼며 만복의 생물되고 한와트의 전기라도 아끼며 기쁨의 불이 되리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사랑하자 나의 저구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보란 듯이. 촛불한 듯이 이 세상에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